야, 추워? 많이 추워? 그러면 우리 여기서 쉬었다 갈까? 아니, 춥다며. 그래서 따뜻한 데에서 좀 쉬었다 갈까? 아니면 여기서 잠깐 대화 좀 하고 할까? 나 오늘 여기도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로 떴는데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밤에는 같이 있을까 했는데. 오늘 한대? 손만 잡고 잘게. 가자. 응? 좀만 쉬었다 가자.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 너무 힘들어. 딱 2시간만 쉬었다 가자. 우리 자기 데려다 줘야 되는데, 졸음 운전하면 안 되잖아.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안 가, 안 가. 안갈 거야. 치사 뽕이다. 나 혼자 갈 거야, 나 혼자. 진짜 잠깐만 쉬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정말로 나에겐 힐링이 필요해. 그래, 너가 필요해. 놀고 싶다고? 더 놀면 되지. 저 간판 봐. 야, 놀자. 여기서 놀면 되겠다. 가야만 하는 이유를 대보라고? 바로 생각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너가 춥다고 하니까 조금 따뜻한 데 가서 몸을 녹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위해 조금 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 평일에는 너무 힘드니까 힐링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 네 번째, 놀고 싶다고 하니까 여기서 놀려고 하는 거지. 간판만 봐도 딱 놀자는 분위기인데. 다섯 번째, 그냥 오늘 밤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 사귄 지 이제 일주일? 그치만 오늘 밤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렇게 오늘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힘들어서 그런가. 아니, 그리고 우리 영화 보면서 너무 덥게 입어가지고 땀도 났잖아. 여기서 씻고 같이 씻고 가면 되지. 집에도 데려다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다 정말 오늘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오늘 끝내줄 수 있는. 너무 급한 거 아니냐고? 급하고 안 급한 게 어딨어? 그냥 끌리면 가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건데,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쉬었다 갈까? 봐봐, 목소리도 변했잖아, 피곤해서. 진짜로. 가서 딱 손만 잡고 잘게. 그래, 잠깐 쉬었다만 가는 거야, 절대. 손만 잡고. 쉬었다만 가는 거니까. 2시간만 있다 오자. 그래, 2시간. 2시간이면 충분하지. 우리 이쁜이 가면 피곤하니까 내가 마사지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일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 자기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 우리 방 609호네. 뭔가 0만 빼면 오렌지 맛이야? 우와, 나 맛봐도 돼? 일로 와봐. 진짜 오렌지 맛이네. 방금 들었지? 쉽지 않거든. 자기 목에다 이렇게 키스했대. 뱀파이어가 왜 되고 싶은지 알 것 같대. 이렇게 맛있는

자기야.